좋아 귀엽게 새침한 표정 지어도 어느샌가 나는 숙녀처럼 내 입술은 사근사근 그대 이름 부르죠 그대와 발을 맞추며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에 기대어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행복만 줄게요 Kissing you all my love 내 이름 따스한 햇살 속에 너는 내 옆에 누워 사랑의 노래 불러주며 웃어줘 달콤한 사랑의 기분 좋은 한마디 내가